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입니다. 지나고 보면 굳이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이었고 생각해보니 일어날 확률도 크지 않은 일이었는데 어째서 그 시간에는 그렇게 그 문제가 크게 느껴졌었는지 정말 온갖 근심으로 마음이 가득 찬 적 한두 번쯤은 우리 삶에서 있죠. 정말 그 순간만큼은요 문제가 너무 크게 느껴져서 눌리기도 하고 마음이 무겁기만 했었는데 참 이렇듯 믿음이 적은 내 모습으로 인해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 마음이 어떠실까? 분명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 한다라고 하시고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오늘은요 염려로 가득 채우기보다는 그 시간 기도로서 그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서 가득 채우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은 염려의 고리를 끊고 하나님의 사랑의 고리로 우리 마음을 연결시킬 수 있기를 원해요. 오늘도 함께 할게요. 여기는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행복한 시간 상큼한 오후입니다. 첫 찬양 함께 했습니다. 박정우의 음성으로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찬송으로 함께 했습니다. 상큼한 오후 8월 4일 목요일 썸머 스페셜로 함께 할게요. 오늘 오프닝에서는 마태복음 6장 27절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네, 지나고 보면 진짜 할 필요 없는 염려와 근심이었는데 왜 했을까 싶을 정도로 이해가 안 가는 순간들이 지나고 보면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는 진짜 큰 문제처럼 느껴지잖아요. 오늘 근심 걱정 주님께 맡기고요. 툭툭 털어버리고 하나님이 사랑의 고리에 우리의 마음을 연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상큼한 오후 썸머 스페셜 은혜로운 찬양 많이 들려드릴게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수 있죠? 문자, 카카오톡, 인터넷 게시판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남겨주세요. 톡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들어가셔서 극동방송 검색하신 후 친구 맺기 하시면 사연 참여 가능하시고요. 인터넷은 www.febc.net 극동방송 들어오셔서 서울 클릭하신 후 상큼한 오후에 사연 남기실 수 있습니다. 우리 여일에는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양 듣고 싶습니다. 오늘 진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네요. 남기셨어요. 네, 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그런 8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이야기했듯이 근심 걱정 내려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잠시 후에 찬양 준비해 놓을게요. 오늘 나의 사랑 바이블, I love Bible 10편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136편, 137편, 138편 세 장의 말씀 함께 읽는 날이에요. 오늘도 힘내서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을 읽어가는 열정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최종문의 음성으로 나의 사랑하는 책 준비했습니다. 말씀 함께 읽는 가운데 그 말씀이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갔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돌아가시니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비전을 품고 기도하고 공부하는 커피랑 도서관에서 에코백을, 은혜로운 향기가 가득한 오로시 캔들에서 소이 캔들, 예배하는 기업 온맘푸드에서 킹즈 치아바타 핫도그, 인간사랑, 생명사랑, 자연사랑을 기업 이념으로 삼는 주식회사 레벤스부른 제약에서 영양수분크림을, 나만의 사진과 메시지로 만드는 단 하나의 선물, 감성드림에서 머그컵, 하나님의 지혜로 아기의 눈을 보호하는 누누스 수유 등에서 누누스 폴라 수유 등을, 커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바리스타 학원 커피 MBA 아카데미에서 드림 커피 학교 과정 수강권, 그리고 도서출판 토지에서 성경 속 도시와 지명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더 바이블 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상큼한 오후에 후원하시는 기업 위에 부어지길 기도합니다. 목요일 서머 스페셜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한 가지 안내사항 전합니다. 다음 주죠. 8월 13일 토요일 오전 10시입니다. 2시간 동안 세미나가 진행되는데요. 장혜영 사모와 함께하는 자녀교육 세미나 엄마 마음 키우기가 극동방송 아트홀에서 열립니다. 무료 세미나고요.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날 세미나 참석하고 싶어요. 신청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이나 또는 톡으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자녀 두 글자 적으시고요. 성함 그리고 교회명, 또한 참석하기 원하는 인원 수를 적으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화를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02320-0114번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엄마라면 정말 우리 자녀 지혜롭게, 또 성경말씀의 지식도, 그리고 또 많은 지식 안에서 참 잘 자랐으면 좋겠다.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주님? 궁금하신 점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 정말 엄마의 마음으로 주님 제가 잘 키우고 싶습니다. 기도하며 나누며 결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 문자와 톡 그리고 전화로써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 세미나고요. 궁금해하신 점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자녀와 함께 와도 되는지, 초등학생, 중학생, 자녀와도 함께 올 수 있습니다.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 지금 문자와 톡 전화로 남기시면 됩니다. 이어지는 찬양 두 곡 소개합니다. 향기로운 나무의 음성으로 내일 일은 남몰라요. 이어서 다윗과 요나단의 주만 바라볼지라, 이어서 두 곡 함께 듣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곤해요. 주님 예수 팔내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작은 시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봐 엄진순 성도님 톡으로 함께 해주셨는데요. 무더운 열기가 계속되는 요즘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득 부어주실 줄 믿으며 상큼한 오후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신청곡 남겨주셨고요. 김경숙 성도님 출석합니다. 주일학교 하고 있어요. 실현해 중이거든요. 찬양 신청합니다 또 남기셨고요. 7258번님 하나님 사랑의 고리로 연결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시면서 신청곡 남기셨습니다. 네, 신청곡과 함께 사연 남겨주신 우리 상큼가족 여러분들 축복하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찬양 소개합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김성은의 음성으로 준비했어요. 상큼한 호흡 썸머 스페셜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48분인데요. 문자 사연으로 보내주셨어요. 1584번님, 아, 덥습니다. 하지만 우리 상큼지근님 목소리 에어컨처럼 시원하게 함께하고 있어요. 건강한 하루 되세요.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큼한 호흡 함께 해주시는 우리 상큼가정 여러분들, 바깥은 덥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시원한, 정말 마음속까지 시원해지는 그런 날 되시길 바랄게요. 5486번님, 들을 때마다 덩달아 상큼해지는 상큼한 오후 함께하고 있어요. 신랑이 늦깎이로 신대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요. 늦은 나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사람의 시간과는 다르겠죠? 하시면서 남기셨어요. 그럼요. 하나님의 때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은 참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삶 속에서 느낄 때가 많아요. 우리는 늦었다 혹은 이르다라고 표현하지만 주님의 때는 주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그렇죠? 힘내세요. 우리 고베롱님, 더운 날씨에 군대 간 아들 생각납니다 하시면서 찬양 신청곡 남기셨고요. 오늘의 마지막 찬양 소개하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할게요. 끝 찬양은 천년이 두 번 지나도 주례 음성으로 준비했어요. 7258번님의 신청곡 함께 할게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지금까지 상큼한 오후 조안나였습니다.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나의 더